from side to side. Just look, don't touch. Everywhere I go, I get the feeling. 그같 뜨거운 시선들. So sorry, 다가오는 my little monster. 딱 거기까지. Be careful, I'm my way, 매고 땡기고. 이 지경에 다칠까봐 걱정되죠, 뭐. 여기요, 저기요, 나 좀 봐줘요. 이리저리 들려오는 귀찮은 얘기들. 너무 예뻐요. Oh, baby. 쓸데없는 용기만 내면 뭐 어쩌라고. 잘생기면 다니 네 머릿속에 메리만 들려. 턴턴턴 자꾸 쪽쪽쪽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할 거야. Just look, don't touch. Every time you come a little closer 넌 심장 소리 커지고. 이대로 가면 너만 다칠 것 같은 걸.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걸. 꺼져라 일로 와 미국 땡기고. 미치겠네 다칠까봐 걱정되잖아. 1분만 10초만 시간 내줘요. 이리저리 들려오는 귀찮은 얘기들. 난 너뿐이야. Oh baby please behave yourself. 원한 얘기는 제발 stop. 나는 저 멀리 떠나버렸어. Ain't nobody got time for this. Listen to me, boy. 다 필요 없어. 남자가 돼야지. 안 그래? 잊지 말라고 내가 하는 얘기들. 손부터 쓰지 말고. Gotta respect the girl. 다 따라 해봐. 이벤트는 필요 없어. 비싼 것도 필요 없어. 여기까지 좋지. 화풀이 할 때 다 들어줘.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려. Monster. 다 잡은 물고기니 갖다 확게. 어장치는 분위기 손잡고 잘게. 오빠 믿어 남자는 다 그래. 아빠 말처럼 남자는 다른데. 거기 무난히 저기 와 내 다리. 진짜 너네 타입 안 해줄 때 너네 타임에도 바로 고쳐. 매볼 일 없어 그만. Goodbye. Yeah. 기회를 줄 테니 just let's do it all. 자, 그래.